자기야, 우리 비 오니까 얼른 들어가자. 오늘 처음으로 자기 집 처음 가보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맞지? 빨리 자기 집 가서 씻고 싶다. 너무 더워서 그런지 찝찝해. 와. 여기가 자기 집이야? 되게 잘 꾸며놨다. 우리 자기처럼 집도 되게 이쁜데? 그리고 빗소리도 들리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우리 자기가 왜 옆에서 자꾸 움찔움찔하나 했는데 천둥, 번개 무서워하는구나. 일로 와. 내가 천둥, 번개 안 무섭게 지켜줄게. 근데 되게 덥다. 에어컨 켜도 되지? 에어컨이 고장 났어? 그러면 내가 한번 고쳐볼까? 드라이버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줘봐.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마 스위치가 고장나서 안 켜진 것 같아. 전원 스위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만 갈면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살 수도 없고. 오늘은 어쩔 수 없겠다. 내가 다음에는 이거 스위치 사와서 다시 고쳐줄게. 근데 우리 자기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옷은 비에 젖고, 머리는 또 땀에 젖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섹시한데? 나는 뭔가 땀 흘리는 여자 보면 되게 섹시하더라. 우리 자기가 원래 춤추느라고 땀 자주 흘리잖아. 누구 춤 가르치고 댄스 가르칠 때 가르치면서 땀 흘리는 거 보니까 엄청 섹시하더라고. 내가 그 모습에 자기한테 반해서 고백한 건데. 그리고 춤은 어쩜 그렇게 위험하게 추더니 진짜 섹시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자기 빗소리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 자꾸 천둥, 번개 칠때 무서워하네. 빗소리는 좋은데 전동번개는 무서워. 이렇게 내가 옆에 있는데도 무서워? 이렇게 비도 오고 천둥 번개 치는 이런 거를 무서워하는 여자친구도 있고, 그리고 옷은 비에 젖고 머리는 땀에 젖고. 오늘 무슨 날인가? 내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세 개가 다 합쳐졌네. 그래도 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 얼른 씻고 와. 그리고 나도 씻어야지. 그러고는 얼른 자자. 우리 자기 아까 보니까 엄청 피곤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씻고 나도 씻고 얼른 자자. 아니면 같이 씻는 거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씻을까? 그렇게 난 자기만 옆에 있으면 꼭 같이 씻고 싶더라고. 비 오는데 천둥번개 무섭잖아. 그러니까 씻을 때도 같이 옆에 있어 주려고 하는 거지. 쉬는 동안은 안 괴롭힐게. 그냥 같이 씻고 싶어서. 변태라고? 맞아, 나 변태야. 근데 자기한테만, 자기 앞에서만 변태인걸? 다른 데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면 싫어해. 근데 자기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좋더라고. 자기랑은 이런 얘기하면 뭔가 서로 다 알게 된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같이 샤워할 때는 자기 몸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 봤을 때 너무 섹시해서 좋고. 그래서 그런지 같이 샤워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같이 샤워하자. 정말로 샤워하는 동안 안 괴롭힐게. 나와서 다 씻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괴롭힐 건데. 내일 아침에 뜰 때까지, 아니면 이 비가 멈출 때까지 우리 자기 계속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얼른 씻자. 자기야. 이렇게 씻으면서 내가 뒤에서 안아주니까 물은 시원한데 우리 자기는 뜨거워서 물 온도가 딱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 몸과 우리 자기 몸 사이에 흐르는 물이 너무 야하게 느껴져. 그리고 자꾸 뭐가 찔러? 뭐가? 난 잘 모르겠는데 자꾸 뭐가 찌르네. 자기 앞에서만 이렇게 찌르는 거지. 다른 데에서는 반응도 안 해. 우리 자기, 내가 사랑하는 자기. 씻고 있는 거 보니까 괴롭히고 싶다. 그치만 지금은 참아야지. 5번이고 10번이고 하려면 우리 자기 오늘 많이 힘들어지겠는데? 내일 못 걷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아파지면 말해. 내가 내일은 항상 업고 다닐게. 그리고 자기 방이 넓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다 씻고 자기랑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다. 오늘 하루가 진짜 끝난 것 같아. 그 대신 우리의 사랑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 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호흡도 거칠어진다. 벌써부터 이렇게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 자기야. 우리 자기 피부 되게 좋다. 엄청 부드러워. 그래서 그런지 손이 가네. 그리고 나는 자기랑 이러고 있을 때가 너무 좋더라. 침대 위에서 서로 아무것도 안 입고 끌어안고 있을 때. 이제 시작해도 돼? 아마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따라 내가 더 머리 젖은 거 보면 그리고 원래 더울 때는 더 덥게 해서 지금의 더위를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한 가지의 방법.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최고로 뜨거워진 날이 되고 싶어. 그것도 자기랑.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키스부터 시작할까? 키스가 왜 좋아? 뭔가 사랑이 확인된다는 느낌이 들어? 내 사랑. 항상 확인시켜줄 수 있는데. 확인뿐만이 아니라, 도장까지 찍어줄 수 있어. 이제 확인이 됐어? 확인됐으면 사인부터 할까? 오늘 자기 등에 크게 사인하고 싶어. 더워서 그런지 자기 몸이 오늘 더 축축하네. 몸이 뭔가 촉촉하니까 더 부드럽게 느껴져. 찍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도장 찍을 때면 우리 자기와의 사랑이 완성된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자기 많이 기다렸는데 없어도 이렇게 더워도 자기랑 이렇게 있으니까 덥다는 게 안 느껴져. 그냥 우리 항상 할 때처럼 그냥 뜨겁다라는 생각. 자극시키거든.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자기랑 마주 볼 때 너무 좋아. 마주 보고 있으니까 자기와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 많이 열렸으니까.